비율이 그리움이 차는구나. 그냥 따지고 볼 걸 왜 난 따지고 봤을까.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까지도 바람에 쓸쓸한 소리를 내. 날 배치해 널 좀 거칠했을 뿐인데 정신차려 보니 이미 한 폭의 그림이 돼. 너와 난 here for 떨어지면 고장 날 걸 너도 알잖아. 너 하나만 보여 나 오직 너밖에 안 보여. 봐 공정하지 공평하지 너한테 배운 게 이젠 다 나르도 너 없이는 please 잡아줘 날 안아줘. No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. 따스한 꽃향기 바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저기 하늘도 다 모든 게 차갑고 저 맑은 하늘도 다 어두워. 너 뱀의 시체인 내가 무슨 숨을 쉬어. 아파 나 항상 cry cry cry. 나 미치고 너 없이 지치고 네 생각 수시로 다 미워 매일이 시시로 나를 내 링딩동 기회가 있단 너 제발 난 달려 시작해 장미 같은 네 품에 들릴 각오로 다시 너 오직 너 하나만 보여 나 오직 너밖에 안 보여. 와 공정하지 공평하지 난지 배운 다 이젠 단 하루도 너 없이는 please 잡아줘 날 안아줘. No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. 모르는 걸 대비네 별이 밀물처럼 내게 떠밀려오는 걸 대비네. 공감하지만 그댐을 하지만 널 놓아줄 순 없는 걸 말하지만 넌 하지만 조용히 나를 안아줘 날 잡아줘